더 싫어. 밤에 너와 나로만 눈 부시고 싶어. 너는 살이 하얘 좋다면서 대낮에 위협을 숨어 건드리고. 밤에 밤에 너랑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나는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우리 둘이서 이렇게 oh,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baby. 나보다는 밤에 where you go why 아주 캄캄한 밤일수록 좋아. 왜냐면 너가 없는 새 밥 먹다가 잘 수도 있잖아. 잘자 잘자 하며 토닥토닥 해주는 남자.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Alright. 나를 만나 데이트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너하고 oh, oh. 내 이름께 누워 밤을 새고 싶어. 우리 둘의 맘처럼 주어진 보름달 보며 내 머리 어깨 무릎발까지 너의 밤에 와.